것처럼 대했지. Ay, always business처럼 행동하는 boy 속지 말자고 너. Blue boy 멀쩡하게 생겼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니까 언니가 아까웠어 다 말하는 거야 나니까 말장난은 진부해 그 사람 핸드폰에 다른 여자 번호만 수십 개 딱 봐도 나쁜 애 중 나쁜 애 사실은 나한테도 그랬지 내게만 관심 있는 척했지 Always business처럼 행동하는 boy 속지 말자 너